아무 말도 하지 마. 네 눈빛이 머문 그대로 날 따라오면 돼. 마치 쏟아질 것만 같은 저 달빛. You can be my baby. 네 모든 것을 내게 맡긴 채로 Close your eyes. 네 향기가 내게 마치 말하래. Closer, but more, me more, more. 기다려왔던 지금 바로 이 순간 아까웠던 네 맘을 내게로. I will never let you down, you down. 네가 원하는 그대로 내게 더 능감 주지 말고. I will never let you down. With this all up, 오늘 밤 우리 둘이 더 외로워.